노동신문은 21일 동방의 핵강국은 자비를 모른다 이런 제목의 론평을 실었습니다. 론평은 지난 17일 괌도에 있는 미제 침략군 8 항공군 소속 B-52H 전략폭격기 편대가 먼거리 항포 비행 및 전략 대상물 타격 훈련에 미명하에 남조선 상공의 나라들로 핵폭탄 투하 연습에 광분했으며 이에 앞서 13일에는 상대 측의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미시시피호 핵 동력 잠수함이 남조선 부산항에 기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은 악명 높은 미제 침략군 핵타격 수단들의 남조선 해로의 기동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른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하면서 이달 초 미국은 우리의 핵시설과 전략적 군사 대상물들에 대한 불의의 핵선제 타격을 노린 정밀 공습 작전 계획이라는 것을 공개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. 론평은 미국이 우리의 핵 및 군사시설들에 대한 정밀 공습작전 계획을 작성하기 바쁘게 핵전쟁 장비들을 들이민 것은 핵전쟁 책동을 실천 행동에 옮겨놓으려고 몹시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고 하면서 이 땅에 무서운 핵재난을 들씌우려는 미국의 핵전쟁 책동은 가장 포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직접적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날강도 미제가 핵전쟁으로 그 무엇을 얻어버리는 것은 파멸을 촉진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미 지배층이 핵전쟁 소동으로 파산의 운명에 처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구원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한다면 우리는 미국의 전국적 파멸을 안기기 위한 미증류의 초강경 대응전을 더 과감하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론평은 강조했습니다.